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이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면에 이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1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안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하루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곳에 여러분 대적들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이제 감옥에 하루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둔 다음에 당시의 종교의 가장 큰 권력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그래요. 예, 당시에는 유대 사회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한 나라를 함께 좌지우지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며 이 문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사도들에게 물어요. 예, 어떻게 보면 너희들 뭔데 그러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당대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그런 허락을 했느냐. 성전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권세 그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너희 앞에 섰다. 너희가 앉은뱅이에게 행한 착한 일 그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질문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담대하게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거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너희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너희는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몇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은 10절에 보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보면 4장 1절에도 보면 1, 2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들을 싫어했다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주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이기도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책에 있는 개념적인 분이 아니라 추상적인 이론과 원리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제일 먼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한 늙은 사제의 죽음이라는 연극이 있다고 해요. 이 연극이 브로드웨이에서도 공연될 정도로 나름 유명한 그 연극인데요. 이 연극에 보면 한 늙은 신부가 날마다 신실하게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어느 날 이제 연극이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신부가 놀라서 죽어버리는 게 연극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은 실존적으로는 무신론자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개념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책 속에 있는 하나님에 불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묵상하시고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어저께 말씀해봤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놀랐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것, 당연히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제일 놀라야 되는 사람은 그걸 가장 가까이서 자기 입술의 선포를 통해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왜 놀랐느냐고 이야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이 일을 했다면 너희가 놀래야 되지만 이 일을 하신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고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은 예수님, 자기들의 그냥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만이 남아있지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그래요.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거는 성전이나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 주춧돌이 되어지고 중심과 기초가 되어지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것들을 쌓을 때 그냥 막연하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돌이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되는 돌로부터 해서 좌로 우로 위로 돌들을 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머릿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중심이고 기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지어가고 계신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야기거리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야사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제 석수가 돌을 다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날리려고 하는데 돌들을 이렇게 다 구분했어요. 아, 벽을 만들어야 되는 돌도 있고 또 옆면과 앞면을 만드는 돌들 또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 돌들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데 다 돌들을 정리하고 놨더니 모양이 이상하고 볼품없는 이상해 보이는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그냥 골짜기에다 버려버리고 왔다 그래요.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드는데 막상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머릿돌을 찾는데 머릿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버린 그 돌 볼품없고 버린 것처럼 버려버렸던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서 그 돌을 찾고요. 그 돌을 찾고 나서 성전을 지어갔다라는 야사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머릿돌로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 이야기들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도 모퉁이 되시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집은 결코 완성되지도 않고 지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지음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셔야 됨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은 모든 삶의 기초와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위대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전하고 나누고 선포해야 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이름,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장로들, 특별히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참여할 정도로 세상에 권세 있고 종교적으로 정말로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살아가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또 그분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